어느 스님이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오묘하고 깊고 귀한 진리란 과연 어떤 것입니까? 스승이 대답했습니다. 집신과 남학신입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선문답이라는 건 원래 한 가지로 해석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도 굳이 풀이를 하자면 진리란 어디 따로 어딘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 신고 다니는 신발 같은 거라는 얘기, 그런 얘기가 아닐까요? 자기 발로 부지런히 삶의 길을 걷는 사람, 흙 묻은 신발을 신는 사람, 삶의 깊은 곳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간 사람입니다. 영화음악 오늘 첫 곡 영화 칼 중에서 Long Road 마크 노플러의 음악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청취자 김준광 씨가 예전에 신청하신 곡이기도 했는데요. 오늘 FM 영화 음악은 여러분 모두를 위한 길을 가는 모든 여러분께 한번 좀 생각해 볼 만한 그런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키워드 영화 탐험 주제 신발인데요. 청취자 여러분이 정말 많은 내용들을 사실 저희에게 주셨어요. 인터넷 주소 이김에 한번 알려드릴게요. www.imbc.com 라디오 FM 영화음악 정은임입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클릭해서 오시면요. 거기에 FM 영화음악 세상 게시판 펼쳐져 있고요. 좀 더 내밀한 그런 교신을 원하시면 우편번호 150-600번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 우체국 43819호 FM 영화음악 정은임입니다. 담당자 앞으로 사연을 보내주십시오. 자, 이번 주에 저희가 드리는 선물은 파라마운트 코리아에서 제공하는 토끼 울타리 DVD와 원작 소설 세트고요. 청취자 초대 시사회는 초대 명단을 인터넷 게시판에 고지를 했습니다. 한번 살펴보세요. 영화 빅피쉬 중에서 바비 페이지와 캔디스 럼프가 함께 부른 Twice the Love. 영화 속에서는 좀 신비스러운 샴상둥이 여가수들이 무대 위에서 부르는 그런 노래였는데 예, 팀버튼 감독의 빅피쉬는 아직 개봉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로 눈앞에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 이 영화를 보면 아주 흥미로운 장면이 나와요. 주인공인 이완 맥그리거가 유령의 마을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 신비로운 마을에 당도했을 때 한 소녀가 이완 맥그리거의 신발을 빼앗아서 마을 입구에 이렇게 높이 쳐진 긴 줄 위로 휙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소녀는 그에게 천국 같은 이곳에서 영원히 함께 살자고 말해요. 이미 그 줄에는 모든 마을 사람들의 구두들이 신발들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고요. 하지만 이완 맥그리거는 그들의 간청을 뒤로하고 나중에 맨발로 그 마을을 떠납니다. 자, 이 청년의 앞에는 수많은 모험이 세 속의 모험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영화 빅피쉬의 마지막 장면에 이르러서야 죽음의 강을 향해 뛰어가던 늙어버린 그 남자는 마침내 환호성을 지르면서 아주 신나게 그 신발을 벗어 던져버립니다. 이렇게 신발은 곧 한 인간의 삶을 그리고 죽음을 대변하시기도 합니다. 그것을 신고 있다는 것은 곧 삶을 계속 살아간다는, 살아가겠다는 그런 의지로, 또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이 삶을 마무리 짓겠다는 뜻으로 읽히기도 하죠. 땅, 우리가 밟고 있는 대지와 우리의 몸, 육신 사이에는 사실 신발 하나만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신발의 고무 밑창 하나로 우리는 우리가 장차 돌아가야 할 곳, 이 대지와 분리되기도 하고요. 또 만나기도 합니다. 영화 스캔들 중에서 이병호 영화 음악 조언의 아침 들어봤습니다. 영화 스캔들을 보면요. 숙부인의 마지막 가는 길이 아주 인상 깊죠. 사랑의 종말을 견디지 못해서 살얼음이 어린 그 강물로 흐느끼면서 걸어가던 숙부인이 얼음이 쩡 하고 갈라지고 그 속으로 마치 빨려 들어가듯이 사라집니다. 이렇게 숙부인이 세상과 이별하고 나면 이 세상에 남아있는 것은 오로지 그녀의 고무신 두 장만이에요. 참 많은 영화에서 이렇게 죽음이나 혹은 자살 장면을 표현을 할 때 아주 상투적으로, 하지만 아주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주인을 떠나보내고 덩그러니 혼자 남겨져 있는 신발의 클로즈업일 거예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은, 그렇죠, 그 새 속에서의 자신의 존재를 상징하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수많은 길을 걸었던 증거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신발을 이 땅에 벗어놓고 바다나 강물 속으로 뛰어듭니다. 디아웃의 오프닝도 그래요. 강물에 투신하는 버지니아 울프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버지니아 울프의 발에 굳게 신겨져 있던 구두를 이어서 클로즈업합니다. 하지만 물결이 조금씩 거세어지면서 신발은 서서히 그녀의 발을 벗어나죠. 이렇게 한 비우는 소설가의 삶도 신발만 남기고서는 점점 땅으로부터 멀어져갑니다. 남은 이들은, 그리고 이들이 남긴 구두를 보면서 그들을, 한 사람을 추억을 하는데, 청취자 차동규 씨가 말씀하신 대로 태극기 휘날리며에서 이제는 늙어버린 동생이 형이 만든 구두를 들고 오열할 때, 그때 그 동생이 껴안은 것은 비단 신발만이 아니겠죠. 동생이 껴안은 것은 바로 그의 형입니다. 청취자 장대록 씨는 굿바이 마이 프렌드의 그 마지막 장면을 기억해 주셨는데, 에릭이 장례식장에서 바꿔 신고 나와서 강에 흘려보낸 그 덱스터의 신발, 그 신발을 주던 아픈 여운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 말씀하셨어요. 자, 굿바이 마이 프렌드 중에서 데이브 그루신의 영화 음악 들어보죠. 엔드 크레딧에 흘렀던 곡입니다. Down the River. Goodbye My Friend 중에서 데이브 로슨의 영화 음악 Down the River and Credits에 그랬던 그 곡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아마 어린 시절에 엄마 아빠 구두들 한 번 정도는 다들 신어봤을 거예요. 신기 전에 감히 신기 전에는 몰래 그 신발에 발을 한번 쏙 넣었다가 빼보았던 그런 기억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때 그 느낌이 이 신발 신으면 나도 어른이 될 줄 몰라 뭐 이런 느낌 넘어질 듯 높은 그 하이힐을 신으면 난 아가씨가 되는 거야 하는 이런 막연한 동경 그래요 이렇게 신발은 때로는 어른의 세계로 단번에 도약하는 그런 도구로 쓰여지곤 하죠 하늘에 닿을 듯이 뛰어오르는 소년 빌리 엘리어트는 권트 글로버보다 토슈즈를 사랑했던 한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이 죽음께 가득한 소년의 발에 토슈즈가 신겨지는 그 순간 그는 어두컴컴한 광산의 먼지를 벗어나서 국립극장의 무대 위로 점프하죠. 청취자 이용관 씨는 쇼생크 탈출에서 그 앤디의 구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탈출 준비를 모두 마친 앤디가 교도소장의 장부를 빼돌리고 깨끗한 신발이 들어있어야 할 상자 안에는 자신이 신고 있던 그 낡은 신발을 남겨두고 나옵니다. 그리고 결심의 그날 밤 마지막으로 자신의 감방으로 돌아가는 장면에서 앤디의 낡은 바지 아래로 교도소장의 그 반짝반짝 빛나는 깨끗한 구두가 보이죠. 앤디에게 있어서 그 깨끗한 구두는 그냥 구두가 아니라 앤디를 높은 담장 바깥으로 날아가게 해주는 날개 달린 마법의 신발처럼 느껴지셨다고요, 이용관 씨. 그리고 그때 그 구두의 이미지는 그저 보통 사람처럼 마시고 싶어했던 맥주나 오후의 시간을 순간적으로 멈추게 했던 피가로의 결혼의 그 선율만큼 아주 강렬한 이미지로 통쾌한 복수의 상징으로 그렇게 이용관 씨의 이미지 상자에 남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쇼생크 탈출에서 죄수들이 쉬는 오후 시간에 흘러나오던 그 모차르트의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중에 저녁바람이 부드럽게였습니다. 예, 앤디가 들려주던 바로 그 곡이었죠. 김영정씨, 김진희씨, 신흥식씨, 또 오션, 최영희씨, 강재희씨, 김선규씨의 신청곡이었어요. 참 오랜만에 들어봤죠. FM 영화음악 오늘 키워드 영화탐험 신발인데요. 사실 신발이라고 하면 우리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늘 이 땅을 밟고 다니고 그리고 낡고 더럽고 그래서 깨끗함과는 혹은 우아함과는 좀 가장 멀리 있는 그런 어떤 물건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영화 속에서는 이 신발을 먹는 사람들도 등장합니다. 우리는 두 편의 영화에서 구두 먹는 남자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바로 찰리 채플린의 황금광 시대와 베르너 헤어조크가 등장하는 레스 블랭크의 다큐멘터리 헤어조크 구두를 먹답니다. 하지만 단순히 구두 먹는 장면을 보여준다고 해서 이 두 영화에서의 구두 의미가 똑같진 않았어요. 자, 먼저 헤어조크 구두를 먹다. 이 독일의 괴짜 감독이죠. 베르너 헤어조크는 1979년에 자기가 신고 다니던 구두를 요리해서 정말로 먹습니다. 그것도 로즈마리와 마늘을 듬뿍 넣어서 오리 기름에 끓인 구두를 먹는데요. 자, 어떻게 해서 그가 이렇게 구두를 먹게 되었느냐 하면요. 헤어조크가 어느 날 친구와 약속을 하나요. 그 친구는 뭐 하나 끝까지 책임지는 법이 없는 에롤 모리스라는 친구였는데 네가 만약 장편 영화를 하나 완성한다면 나 구두 먹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친구가 에롤 모리스가 영화를 완성할 뿐만이 아니라 그 영화로 국제영화제까지 초대가 되었어요. 그냥 농담이었어 뭐 이렇게 말을 해도 그만일 텐데 세상에 헤어조크는 친구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구두를 정말로 먹어치웁니다. 자, 이 20분짜리의 짧은 다큐멘터리에서의 그 구두 먹기는 피츠카랄도 같은 영화를 만든 이 베르나 헤어조크라는 감독이 얼마나 독특하고 얼마나 괴짜 같은 감독이었는지를 돌아가지 않고 그대로 직설적으로 보여주는 도구였죠. 그런가 하면 황금광 시대에서 채플린이 구두를 먹은 이유는 아주 달랐습니다. 지독한 곰주름 때문이었죠. 희망을 쫓아서 금광이 있는 서부로 몰려들던 시대. 정신을 잃으면 자신을 먹는 닭, 치킨으로 착각하고 달려드는 룸메이트와 살아가던 찰리는 어느 날 극심한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구두를 먹게 됩니다. 자신의 낡고 냄새나는 정말 더러운 구두를 삶아서 못을 하나하나 빼서 마치 고기나 생선을 발라먹듯이 그렇게 먹습니다. 못을 뼈처럼 쫙 발라가지고 핥고 있는 채플린의 모습. 그때 이 구두를 먹는 채플린은요. 너무나 우아한 테이블 매너로 마치 구두는 닭고기이냐. 그리고 그 구두 속에 있는 못은 뼈이냐. 그리고 구두 끈은 마치 스파게티이냐. 포크에 돌돌 감아서 그렇게 먹는데 이 가장 비참한 음식을 가장 우아한 매너로 보여줬기 때문에 어쩌면 그 장면의 그 끔찍함과 참담함이 역설적으로 더 가슴을 쳤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채플린의 모습을 보면요. 참 웃음, 우스꽝스러운 모습 이면에 늘 고통과 비애를 품고 있던 그의 코미디를 정말 단적으로, 집약적으로 느낄 수 있었는데 그토록 절실하게 표현되었던 가난 때문이었는지 이 영화 황금광 시대의 마지막을 보면요. 그 아름다운 무용수의 품에 안겨있는 그 행복한 엔딩이 마치 꿈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청취자 이준호 씨도 바로 황금광 시대에 관해서 중학교 1학년 말경에 이준호 씨의 개인적인 기억과 함께 글을 올려주셨는데 시골 구석에 살다가 서울 강남 사교육 중심지로 이사를 가서 겪었던 그 빈부의 격차. 특히 에어장치에서부터 각종 충격 흡수 장치와 스프링 장치까지 정말로 여러 종류의 신발을 가지고 있었던 친구들, 그 신발들에 주눅들었던 기억을 올려주셨어요. 하지만 그들의 신발을 볼 때마다 찰리 채플린이 자신의 구두를 맛있게 먹던 장면을 생각을 하면 어느 정도 마음속에 위안이 되었다고요. 왈츠 칠 줄 알아요? 저 요즘 교양 체육 시간에 배우거든요. 남자는 왼발이 앞으로 나오고요. 여자는 오른발이 뒤로 나가는 거예요. 자, 해봐요. 시작. 하나, 앞으로. 둘, 셋, 뒤로요. 하나, 둘, 셋. 네, 두 곡 이어 들어봤는데요. 황금강 시대에서 Thanksgiving Dinner 이어서 들으신 곡은 번지점프를 하다 중에서 이은주의 그 대사에 이어서 쇼스타코비치의 재즈 모음곡 중에서 Waltz 2였습니다. 청취자 서정훈 씨가 예전에 신청하신 곡이었어요. 이 번지점프를 하다에서 이병헌은 무릎을 굽혀서 이은주의 신발끈을 묶어주죠. 이때 가만히 남자의 머리를 내려다보는 여자의 마음. 사실 남자가 무릎을 구부리고 여자들의 운동화하고 신발끈을 묶어주는 장면은 많은 로맨틱 영화들이 빌려오는 마법의 지팡이 같은 겁니다. 그래서 무릎 구부린 남자의 머리를 내려다볼 때 여자는 이미 그 달콤한 마법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죠. 자, 영어 표현 중에 이런 게 있어요. Put yourself in somebody's shoes. 그러니까 남의 신발을 신어본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의 입장이 돼서 생각해본다. 뭐 이런 뜻이 될 텐데 하필이면요. 모자를 써보는 것도 아니고 뭐 장갑을 껴보는 것도 아니고 신발을 신어본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신발을 신어본다는 것이 그 사람의 입장을 가장 잘 이해한다는 뜻이라고 하니까 그만큼 신발이 다른 사람, 타인에게 접속하는 가장 빠르고 내밀한 어떤 접속점이라는 뜻이 아닐까요? 영화 접속에서 전도연은 짝사랑하던 친구의 애인이 벗어놓은 신발에 가만히 자기 발을 넣어봅니다. 그리고 한참을 남아도는 그 신발 속에 놓인 자신의 발을 보면서 안타깝지만 흐뭇한 미소를 짓죠. 그 순간만은 그들의 접속,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습니다. 자, 그 신발이 의미하는 이 사랑의 어떤 은밀한 은어와 같은, 언어와 같은 이런 부분은 사실 영화 화양연화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청취자 고범석 씨가 화양연화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옆집으로 이사 온 양조위와 장만호, 그 두 집 현관에 가지런히 혹은 어지럽게 놓여있는 신발들의 이미지만으로도 참 깊은 인상을 받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화양연화에서 뒤엉켜진 신발은 결국은 뒤엉켜버리게 된 이 두 커플의 관계를 암시하기도 하죠. 또 저는 장만옥이 양조위 방에 가서 자기 신뢰를 되찾아오는 그 장면에서 가슴이 철렁했었는데 왜냐하면 그 장면은 바로 자기도 모르게 깊이 빠져버렸던 이 사랑에서 아, 안되겠다. 이제는 빠져나와야 되겠다. 이 사랑을 이제는 접겠다. 하고 마음먹는 장면이기도 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의 초반에 두 사람의 신발이 뒤섞이던 장면을 보면서 야, 이 둘이 앞으로 사랑에 빠질 운명이구나 라는 것을 은연중에 알게 되는 거랑 마찬가지로 장만옥이 자신의 신발을 찾아왔을 때 그때는 장만옥이 이제 자신의 어떤 사회적인 자리로 되돌아가겠다는 그런 것을 읽어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앙코르와트 석벽에 서로의 사랑을 봉인하는 그 안타까운 결말은 이미 예정되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是我 如果有多张船飞, 你会不会跟我一起走? 如果有多张船飞，你会不会跟我一起走啊？ 나야표한장더있다면나와함께가겠어화양연화에서양조위와장만옥이똑같이말했던그대사그리고유마이지씨의테마까지들어봤습니다양희찬씨의신청곡이었어요빨간구두아마동화속혹은영화속그어디에서도구두에대해서이토록욕망하는죽음까지도각오하면서그구두를대하는사람을볼수가있었을까요동화속의빨간구두는요그구두를신고마법에걸려서계속해서춤을춰야했던소녀그소녀는결국아주끔찍한비극적인결말을맞게되죠하지만이제20세기후반아니21세기이소비사회에서구두라는것은아주당당하게물신화된대상으로자리잡습니다그야말로물건이거의숭배의대상이되버렸죠집착하고갈망하고혹은사랑까지받는그야말로패티시의전형이됐는데로맨틱한연애를꿈꾸는섹스앤더시티의그캐리가남자친구보다더집착했던것은명품구두들이었습니다하지만과연누가이여자캐리에게돌을던지겠습니까우리도우리의이근대사속에서누구보다도신발에집착했던그런시대를살아왔거든요모찌마패밀리중에서그하나에피소드내나이키속의소녀는참많은우리언니오빠형누나들의모습이기도했어요너무너무갖고싶었던그운동화나이키하지만결국은구하지못하고아크릴물감으로그려넣었던이비싼마크처럼이제신발은단순히발을보호하거나이동하기위한물리적인장치에지나지않는그런 단계를이제벗어났죠점점사회가발달하면서신발은남에게자신을알리거나혹은신분을상징하는그런수단이되어버렸습니다또남성들에게구두는일종의성적인그런패티시로어떤대상으로이렇게자리잡게되었는데사실그프로이트가그런이야기를했죠인간의인체중에서사실발인가장에로틱한기관중에하나다일종의남근을상징하는그런기관이고그래서신발샌들이나슬리퍼는그정반대로여성의어떤은밀한기관을상징하기도한다고요그래서그럴까요영화롤리타의도입부그러니까벗은소녀의발을보여주는그장면여기서의그에로틱한기운은영화전체를감싸고돌죠소녀의발은소녀의가슴이나엉덩이보다도더끈적한시선속에결박당하고요그발을감싸고있는신발은남성들의가장큰질투의대상이되어버립니다 I'll give my love to only you to no one else It's for only you You are the world to me Magic words. Salagadoola, mentricaboola, bibbidi bobbidi boo. Put them together and what have you got? Bibbidi bobbidi boo. Salagadoola, mentricaboola, bibbidi bobbidi boo. It'll do magic, believe it or not. Bibbidi bobbidi boo. Now salagadoola means a mentricaboolaroo. But the thingamabob that does the job is bibbidi-bobbidi-boo. Oh, salagadoola, mentricaboola, bibbidi-bobbidi-boo. Put them together and what have you got? Yes, isn't it? Now, with an elegant coach like that, of course, we'll simply have to have, mice. Mice? Oh, this really is nice. Why, we'll have a coach and four when we're through. Just a wave of my stick and to finish the trick. Bibbidi. Oh, gracious, what did I do? I was sure there were four. There should be one more. There you are. Bibbidi, bobbidi, boo! 네, 두 곡 이어서 들어봤는데요. 곧 영화로도 만들어진다고 하죠. 미니시리즈 Sex and the City 중에서 트리샤 이어우드의 For Only You. 그리고 이어서 들으신 곡은 신데렐라 중에서 The Magic Song이었어요. 비비디 바비디 부. 살면서 정말 이런 주문 좀 한두 개 갖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신데렐라요. 또 우리 어렸을 때부터 들어오고 봤던 콩쥐팥이요. 이 두 동화의 주인공은 모두 신발로 인해서 구원되는 여성들이죠. 하나는 유리구두, 하나는 꽃이요. 그러고 보면 정말 멀리 떨어진 2억 마일이 떨어진 곳에서 만들어진 이야기인데 얘들은 다 똑같이 잃어버린 신발 한 짝을 찾아서 그 신발 하나를 찾음으로 해서 아주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뭐 신분 상승을 이룩하는 그런 여성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예로부터 서양에서 신발은 지배자와 피지배자 또 노예와 자유민을 구별하는 기준이었다고 하죠. 청취자 이영심 씨, 강미주 씨, 박인주 씨가 꼽아주셨던 그 이런 영화 천국의 아이들 주인공인 가난한 남매에게도 신발은 부자 아이들에게나 내려지는 축복입니다. 부잣집 아이들과 가난한 소년 사이의 벽. 사실 죽을 힘을 다 뛰어도 쉽게 극복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죠. 물론 감독은 영화의 마지막에 연못에 담긴 아이들의 발을 어루만지기는 그 물고기의 입을 빌어서 그들을 아주 따뜻하게 위로하시는 말입니다. 신분을 나타내는 신발. 우리는 왕가위 감독의 사유하는 모험 영화 동사서독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장구경이 마을 사람들에게 그 칼잡이 친구를 데려가기 직전에 그에게 신발을 신기죠. 왜냐하면 신발 신은 검객이 더 비싸게 팔리기 때문인데 그리고 나서 마을 사람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량이 비싸다는 거요? 그럼 싼 사람을 찾으시오. 아니 어떻게 신발도 안 신은 검객을 믿을 수 있단 말이요. 이렇게요. 저는 동사서독에서 신발 신은 검객을 믿는 것도 아주 이렇게 신뢰를 보내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스 신화를 보면 모노 산달로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모노가 신발 한쪽만 신은 사나이란 뜻이죠. 하나를 뜻하는 모노. 거기에 그 샌들의 어원이 된 산달로스가 합쳐진 말인데, 잃어버린 신발 한쪽의 의미를 찾아 나선 남자. 그가 결국은 왕이 되고 또 영웅이 되는 이야기. 우리가 뭐 이아손이라든지 테세우스라든지 그런 신화 속 주인공들의 이야기에 다 신발 한 짝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결국 이런 신화까지 살펴보게 되면 신발의 의미는 참 다양하고도 의미심장하게 다가오죠. 쌤 영화 음악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앞서 들으신 곡은 영화 동사서독 중에서 진훈기의 영화 음악 추억이었고요. 지금 이 곡은 루이 암스트롱이 부르는 Only You입니다. 영화 오늘 위에서 주제가 점수였죠. 그 로마의 밤거리, 마리사 토메이는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와 부딪히면서 그만 구두 한 짝을 떨어뜨리는데 그 구두를 들고 마리사 토메이에게 간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알고 보니까 그는 구두 점원으로 출장차 로마에 왔던 것이죠. 이 두 사람의 사랑은 그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자, FM 영화 음악 키워드 영화 탐험 오늘 신발이었습니다. 다음 주의 주제는 아파트예요. 여러분 많이 생각하셔서 저희 키워드 영화 탐험 게시판에다가 글 올려주세요. 자, FM 영화 음악 지금까지 임재윤, 황보나영, 백은하, 권영, 그리고 저는 정은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And when you hold my hand, I understand the magic that you do. You my dream come true, my one and only.